그대가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내 맘 가득 그대가 있어줘서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아직은 너무도 사랑을 잘 몰라서 서툴러 넘어지고 상처만 남아 스쳐 지난 사랑에 지쳐가고 외롭던 날들 사랑은 어려워서 연습해도 그게 잘 안 돼 좀 서툰 않아도 조금 늦은 나라도 사랑해주겠니 사랑인가 봐요 사랑이요 나봐요 눈을 감아봐도 그대가 보여요 내 안에 그대가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어둡던 내 심장은 그대 향해 촛불을 켜고 그쳤던 마음은 하늘로 날아오른 기적 같은 날 사랑인가 봐요 사랑이요 나봐요 눈을 감아봐도 그대가 보여요 내 안에 그대가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내 맘 가득 그대가 있어줘서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을 내게도 가르쳐줘서